What's up? 아, 흥청소년단. What's up? What's up? 아, 흥청소년단. Yeah. 자, What's up? 아, 흥청소년단. 자 골라 골라 호석이 골라 희망이 없겠는 시간 가득 들어 몰라 다음으로 지도부가 지키 작아줘 hey. 오늘은 내가 쏠래 미니마리 모 아 헛소리야 아 기발을 들까만 생각도 말안 놓지 바로 너를 이 발로 무릎이 말을 팍 먹으니 한 번에만 네 스타일은 음악이 흐르는 순간 난 미쳐버릴 것 같아 잘 몰라